조선 사회주의 여성동맹중앙위원회 제6기 제3차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1일 평양에서 진행되었습니다. 4명 중앙위원회 위원들과 후보위원들 4명 일꾼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는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주최 106 2017년 새해에 즈음하여 하신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조과합을 결사관철할 때 대해서 토의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전원회의 확대회의는 조직 문제를 보았습니다. 회의에서는 김종순 위원장을 사업상 관계로 소환하고 장춘실을 조선사회주의 여성동맹중앙연회 위원장으로 선고했습니다.